tape 속에 들뜬 voices story가 끊이질 않다 너와 나 여름 속 빼고 가게 쌓아온 memory 달도록 바둑에 속던 message Don't care yeah, yeah, what they say 그 서란 속을 들고 still I wait 높은 파도 여유롭게 surfing 거친 바람은 우릴 더욱 멀리 날아가게 할 뿐이야 수많은 겨울 넘어 We can touch the sky You, 붉은 열기 눈빛에 일렁이는 추억의 번짐 아름다움에 흠뻑 젖어 헤엄쳐나요 남을 감아도 보여 선명한가 내일도 너와 놀래 꽃잎 타고 달콤하게 flying 줄기들은 우릴 더욱 높이 자라나게 할 뿐이야 수많은 여름 We can touch the sky yeah.